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사모함. 성령이 마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우리 마여 주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마여 주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 주님, 할렐루야, 바로 바로 믿나,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의 소리를 만들어주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심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자비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변하시니 하시니 깊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람철 부형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2부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 2부 예배를 준비하신 우리 유수연 전도사님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그가 입을 열어 설교할 때마다 저희들은 아멘으로서 하다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유수연 전도사님 말씀 전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의 말씀을 전할 하나님께서 때마다 하십니다.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게 하십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도만이 만사가 행동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잘 되고 하나님께서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는 우리의 구호처럼 예수님 항상 제 몸에 배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린다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정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프타임에 대한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 번, 1년에 세 번, 1년에 세 번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리라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 맥추절이 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맥추 감사주일이 아니라 왜 이때 감사를 드리라고 하셨는가에 있습니다. 1년은 365일이고요. 달수로는 총 12달이 되는데 7월을 시작하게 되면 정확하게 한 해의 절반이 끝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이다라고 하면 달수로 따졌을 때에 이제 두 텀에서 두 번째 텀, 즉 후반전이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냐면 2010년에 192일째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날수가 173일이 남았습니다. 절반이 아닌데요. 7월달이 좀 지나갔지 않습니까? 절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7월달이 좀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절반이 아닌 것입니다. 요즘 월드컵이 한창이니까 아마 하프타임을 잘 아실 겁니다. 셀리더님, TV에서 축구 경기 보시다가 하프타임에 보통 뭐 합니까? 잠깐 쉬는 거. 아, 그렇죠. 다시 할 것도 짜고. 예. 광고하지요. 광고합니다. 광고. 예. 광고 됐습니까? 시리샤를 광고합니다. 예. 광고한다가 중요합니다. 광고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CF 나오죠. 김연아도 나와서 한번 춤추고 들어가면 에어컨 선전 나오고요. 다 그때 그 시간에 하는 겁니다. 하프타임은 무엇이냐면 축구 경기가 요새 한창 하고 있으니까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휴식 시간입니다. 뭐 많이 시간 주지 않습니다. 10분, 20분 그렇게 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을 쓰고 남을 만큼 넉넉하게 주진 않고요. 정말 갈증을 달래고 피로를 잠깐 풀 수 있고 그런 시간을 줍니다. 한 10여 분 주는 것 같습니다. 휴식 시간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년을 처음 시작할 때에 숨가쁘게 숨가쁘게 달려오지만 때로는 처음의 방향, 때로는 처음의 어떤 의도, 처음의 계획이 한두 달 한두 달 지나면서 단단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흐트러져 버려서 처음 마음먹었던 아 나의 공부 계획, 직장에서 이런 계획들, 어떤 열린 모임에서 내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나갈까 하는 부분들이 한창 무더운 이 즈음에는 몸의 피로와 함께 우리의 의지도 조금 다운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쉬라고 우리에게 감사절기를 마치 이맘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전반전을 지나시면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 많으신 줄로 압니다. 제가 주부에 안 그래도 전반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세 가지라고 또 적어드렸고요. 후반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세 가지라고 적어드렸습니다. 후반전 막 시작했지요? 예, 막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후반전에 주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전반전에 세 가지 큰 축복을 주셨는데 이 후반전에도 나는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후반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세 가지, 주신 줄로 믿는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아이들이 과자를 사 먹냐면요, 부모님에게 가서 부모님의 뜻은 상관없습니다. 나는 주신 줄로 믿고 알고 때를 쓰면 과자 하나 얻어먹는 겁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하지 않으시려면 응답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요. 자, 이게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됐다 됐다 하니까 내가 안 해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안 드러나니까 해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꼭 그래서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할 때에 진정 받아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반전에 감사드릴 세 가지, 그리고 후반전에 감사드릴 세 가지. 제 걸 말씀드리면 저는 전반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세 가지가 첫 번째, 할머니의 장례식이 슬픔, 고통, 괴로움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마칠 수 있었다는 것. 그게 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마음에 억눌린 것이 없고 정말 자유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쉬움이야 어찌하겠냐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기 때문에 가장 슬픈 그 자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에 처음 우리가 두 날개를 시작했는데 올해 시작하면서 두 날개가 조금 더 무르익고 성숙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조성숙 셀리더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두 날개가 이게 무르익어 간다는 건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입니다. 정말 감사드릴 일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사람이 살아나는구나. 이제 머리로 알던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요 즈음을 지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날마다 느껴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동의하시는 게 느껴지고요. 하나님의 그 어떤 그 감정들이 느껴집니다. 이전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평범한 가운데 주시는 비범한 은혜였습니다. 끝으로는 제가 한없이 부족하고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주셨다는 것. 나의 공로 아니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공로이시며 하나님의 은혜이시며 주의 인도하심이시며 정말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성숙한 것들, 아 내가 자라가는구나, 내가 익어가는구나, 그게 느껴지니까 감사드립니다. 아멘. 가장 슬픈 그 자리에 기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후반전의 감사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열매 맺는 사역자가 된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났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결혼의 문제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됐습니다. 아멘. 그리고 선교적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 광대한 문을 열어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환경의 문을 열어주셨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후반전에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아멘. 열매 맺는 사역자, 또 제 개인의 결혼의 문제, 선교적 삶을 살기 원할 때에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 저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이제 함께 우리 감사할 것들 함께 나눈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저도 지난번하고 이제 다르게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감사하겠습니다. 열린 모임이라는 것을 할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전도라 하면 나가가지고 개인과 개인을 만나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이런 전도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열린 모임을 통해서 어느 누가 나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모임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모임을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내 인생에 두 날개라는 것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내 마음에 열심을 주셨다는 것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님께서 저 너무나 부족하지만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습관 들이기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교인들은 다 성도님 다 똑같지만 거룩한 습관 들이기 이렇게 하루 이틀 이렇게 빠지게 되면 아 해야지 해야지, 그전에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거룩한 습관 들이기 하고 나서 안 했을 때 아우 나 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거룩한 습관 드리기 할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후반전에 주실 것은 열린 모임, 열매 맺은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전사님에게 물질의 복 주신 걸 믿으면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 어떻게 이렇게 창원대에 가서 주 강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을 어느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신 것을 생각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계 비전을 감당하는 우리 전사님이 된 것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감사합니다. 전반전에 주신 하나님 은혜, 아까 전도사님 말씀드렸는데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동생들하고 불안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첫째 동생들한테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곡을 하지 마. 어머님이 여든 되셨으면 적은 나이에 하니까 이놈아 호상이다, 우리는 곡을 하지 말자, 그 다음번 기독교식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했을 때 동생들이 참 따라줬을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네. 그거 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주관하셨길래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정말 그때 당시에는 너무 고마웠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오래 들어서 막 큰 무리 없이 건강 지켜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그다음 지난 우리 창원에 풍성한 생명교회에서 전인직인 치유 수양회를 했을 때 과거에 내 가슴에 응어리가 제가 있던 아픈 상처들을 그 자리에서 불로 태워가 나를 보낼 수 있었다 하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멘. 후반전에 주실 하나님을 은혜 시작하시 앞으로도 저희 건강 계속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또한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거기에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한 후반 말 연말 전까지 차량을 주실 것을 새 차로 바꿔주실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기아차 K5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하나님 딱 주신 옵션까지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드립니다. 전반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베스트 이렇게 정하고 작년에는 시부지 참 차도 못 마시고 끝났는데 올해는 이렇게 관계가 잘 이어져 갈 수 있다는 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박봉란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들어주고 하순동은 좀 그렇지 못하지만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성장했다는 것을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주마다 이렇게 전사를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실 것 귀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전에 듣지 못했던 거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들려주실 때 정말 소수 우리가 듣는 것이 너무 아깝고 아 이전에 꽉 차야 되는데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베스트들 열매를 잘 참석하고 또 여기 교회 와서 정착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건강 이만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비 뭐 지금도 때에 따라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딸로 구원해 주시고 이만큼 살아올 수 있다는 거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는 또 요 앞에 내가 또 얘기했지만 베스트 정착하는 거 이거 내가 먼저 미리 했는데 이거 지금 해야 되는 그래 이제 잘해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특별히 살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서 항상 아버지 예수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런데 주님을 회복해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후반전에 꼭 우리 하나님께서 저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서 전삶을 인하여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또 요섭이에게 또 집을 주시고 좋은 자리 주신 거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 앞으로 또 요섭이한테 자녀의 복도 주셔서 운영이 정말 창원 생명교회 전도 부장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물려성을 거듭나고 또 사명 감당하는 귀한 딸이 되게 하시고 또 자녀의 복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창원 생명교회 뜻이 계셔서 하나님 여기 세우셨사오니 이 물론 양산서 멀리서 오는 것도 정말 좋지만은 이 이웃에 있는 가까이 사는 분들 우리들로 통해서 어떤 때는 여기 가까이 가서 전도를 좀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너무 멀잖아 가까이 있으면 오기도 쉬우니까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분들을 저희들을 통해서 귀한 자리에 채우시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경기 중에 하프타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지만 전반전에 아무리 많은 골을 넣었어도 후반전에 끝날 때까지 가봐야 경기는 아는 것입니다. 전반전에 아무리 멋지게 했어도 골이 나지 않고 후반전에 아무리 멋지게 했어도 골을 먹은 거 졌다면 그 경기는 진 겁니다. 승부는 후반전에서 결정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간 아쉬움을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아쉬움을 좋은 거울 삼아서 후반전에 집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시간은 하루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나간 것들에 매여 계셔서는 결국 경기를 지배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반전의 아쉬움에, 전반전의 그 아쉬움에, 인생의 전반전, 한 해의 전반전, 한 달의 전반전, 하루의 전반전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아쉬움에 사로잡혀버렸다면 그건 프로가 아닙니다. 프로 선수가 전반전에 욕을 들어먹었다고 후반전에 위축된다면 감독이 그 선수를 쓰겠습니까? 전반전에 어떤 욕을 들었다 할지라도 후반전에 쇄신하겠다는 마음으로 극복해 이겨내겠다는 마음으로 달려든다면 이겨내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참 재밌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차두리 로봇설이라고 해가지고요. 얼마나 몸이 단단하고 튼튼한지 차두리는 사람이 아니다. 로봇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말도 안 되지요. 그만큼 그 사람이 잘했다라는 건데 아십니까? 나이지리아전 시작하자마자 차두리가 실수해서 바로 한 골 먹었습니다. 로버트 차두리가 실수해서 한 골 먹었단 말입니다. 하는데 이미 골은 들어가 있고 사람들은 어이없어하고 관중들은 저봐라 차두리하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때 만약 실패, 실수에 발목 잡혀서 차두리가 그냥 포기해서 넘어졌다라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90분의 모든 경기가 끝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차두리 선수를 격려해 줬습니다. 정말 자신의 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죽을 각오로 뛰었습니다. 진짜 정말 죽을 각오로 뛰었습니다. 누가 봐도 보일 만큼 그게 프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아마추어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한 프로를 원하시는데 지나간 것에 붙잡히거나 매이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기억해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잊으신 것은 잊어버리시고 잠깐 쉬십시오. 무더위를 조금 식히시고 우야둥둥 열심히 뛰셨습니다. 전반전에 좀 쉬셔야 됩니다. 땀도 좀 닦으시고 맛있는 것도 좀 사드시고 체력도 회복하시고 마음도 좀 추스리시고 일단 좀 쉬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야구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한다. 마지막 하나 남았던 그 시점 모두가 끝이라고 하지만 야구는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이 후반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붙잡고 나가신다면 전반전의 실수, 전반전의 실패는 모두 다 잊어버리고 남을 만큼의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쉬셔야 됩니다. 쉬는 것은 방바닥에 누워서 뒹굴뒹굴 방 굴러대시고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굴러대신다고 쉬는 것이 아니고요. 작전 타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쉰다라는 뜻 중에 recreation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recreation이란 뜻인데 다시 창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쉬어주어서 놀라운 역사를 다시 창조해내는 것이 아멘. 우리의 하프타임이 되어야 한다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푹 쉬시는데 작전 있게 쉬셔야 합니다. 그냥 쉬시면 이게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쉬어야 되느냐, 어떠한 작전을 세워야 되느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작전을 우리가 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홀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여 하심이라 하였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지만 가난한 자가 나로 인해 부자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지만 포로된 자가 나로 인해서 자유를 누리고 자유와 해방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지만 눈먼 자가 다시 눈을 뜨는 역사가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지만 억눌린 모든 자가 다시 기지개를 쭉 펴고 이럴 수 있는 역사들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후반전을 시작하는 이 하프타임에 필요한 유일한 작전은 단 하나,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또 다른 작전이 없습니다. 작전 1, 뭐 작전 2, 작전 2-5 이런 거 없단 말입니다. 유일한 작전은 오직 하나, 성령의 충만한 작전 외에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아멘. 푹 쉬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시면 살아나는 역사, 살리는 역사,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네.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후반전을 감사로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전반전을 끝을 내고 전반전의 아쉬움, 전반전의 어떤 허탈함, 전반전의 어떤 이런 마음들이 묻어두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로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부정적인 모든 인생의 요소들을 감사함으로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나간 아쉬움이 끊어지겠습니까? 긍정적으로 해야지라고 한다 해서 그게 그냥 긍정적으로 되겠습니까? 간지름을 피운다고 고래가 춤을 추겠습니까? 끄떡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 앞에 특별히 나와서 특별히 나에게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받고자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정한 후반전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마음 깊이 하나 앞에 감사하는 바로 그때에 전반전의 모든 아쉬움이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 앞에 온전히 바로 감사하는 바로 그때에 전반전의 모든 두려움이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아픔과 슬픔은 모두 다 끊어지고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바로 할 그때에 멋지게 살아나는 후반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시편 106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136편 12절입니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멘.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를 진행한다 할지라도 건져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에 놀라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해서 정말 멋진 후반전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호박벌이라고 있습니다. 호박벌의 모습을 보면 참 곤란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그 표현이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을 봤을 때 참 곤란하시게 생기셨습니다. 근데 이 호박벌이 참 곤란하게 생겼, 이거에 참 뭐 잘생겼다 하기도 그렇고요. 이걸 못생겼다 하기도 그렇고, 뭐 지는 또 짓다리면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 하기는 그런데 참 곤란하게 생겼습니다. 왜 곤란하냐면요. 저 엉덩이가 좀 큽니다. 날개는 엉덩이만도 못하지요. 참 호박벌은 좀 곤란하게 생겼습니다. 절대 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날개가 형편없이 작은 겁니다. 이 날개로는 저 엉덩이를 받칠 수도 없고요. 뭐 다리 몇 개 붙여놔도 날개만 합니다. 곤란하지 않습니까?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게 나, 호박벌이 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이게 절대로 날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날개가 형편없이 작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호박벌이 나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호박벌은 내가 날 수 없는 벌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 힘은 들겠지만요. 이 힘 들겠죠. 저거 얼마나 빨리 해야겠습니까? 저거를. 정말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취조돼야 좀 날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호박벌은 내가 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꿀을 따서 모으겠다는 목적과 일념과 희망만을 가지고 그냥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벌 중에서 가장 부지런한 벌들 중에 하나인데 하루에 16,000마일인가를 난다라고 하니까 일주일에 그 정도를 난다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날개가 있으나 사실 그의 몸을 띄우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는 호박벌은 곤란하게 생기긴 했지만 날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모르니까 나는 겁니다. 다 좀 곤란하시죠? 우리 인생이 다 곤란한 겁니다. 우리가 뭐 이 모습도 곤란하시고 뭐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뭐 건강도 좀 곤란하고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호박벌이 날았다면 우리도 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날고 꿀을 따서 모았다라면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벌을 날리시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들, 그의 독생자를 저 사람들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이름도 모르는 그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날 수 없겠습니까? 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후반전의 위대한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이제 저희가 역사적으로 아주 위대한 인물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수많은 실패를 겪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보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그였으나 그의 인생은 그리 쉽게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20세 사랑하는 누나의 죽음, 23세 사업 실패, 24세 주우회 우원 낙선, 25세 사업 실패, 27세 약혼자 죽음, 30세 의회 의장직 낙선, 32세 대통령 선거위원 낙선, 36세 하원의원 공천 탈락, 42세 사랑하는 5살 된 아들의 죽음, 47세 상원의원 낙선, 48세 부통령 낙선, 50세 상원의원 낙선, 53세 12살 아들의 죽음. 인생의 거의 모든 시간들이 실패와 불행이 따라다닌 사람.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 링컨이다. 링컨의 전기 작가는 그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한 가지도 주시지 않으셨다. 다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셨을 뿐이다. 링컨은 말했습니다. 사단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제 너는 끝장이다 라고 속삭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포기하고 좌절되기를 바라는 사단의 속삭입니다. 뒤를 보지 말고 전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지요. 그리고 넘어진 자리에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브라함 링컨, 그는 거듭된 실패와 불행을 통하여 겸손과 인내와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링컨은 성경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기도 소리에 친근해 있었던 링컨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기도하는 일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아침이면 기도로 영혼의 호흡을 시작했으며 저녁이면 커피를 닫듯이 기도로 하루의 일과를 마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되는 일이며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도구라고 믿었고 그의 믿음대로 기도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중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전쟁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퍼슨 데이비스를 비롯해 명장 로버트 리, 스톤을 잭슨, 제프 스튜어트 등 막강한 주인관들이 모두 남부연합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유능한 지휘관이 부족으로 북군은 계속적으로 남군에게 패전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민심은 분열되었으며 일부의 주위에서는 탈퇴의 기미가 보였고 극단 지휘자들의 견해 속에서 링컨은 현명하게 균형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거듭되는 패전의 소식 속에서 링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오직 북군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밖에는 없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쉬지 않고 기도했으며 그의 간절한 기도는 자신과 전 국민의 금식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지혜나 군사의 순화,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에 달려있다는 것을 느닷게 됩니다. 드디어 북군의 승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제부터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의 편이십니다. 그 말을 들은 링컨이 대답했습니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다윗을 통해서 내게 그 사실을 깨우쳐 주셨네. 이처럼 링컨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편이 되길 소원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링컨은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링컨의 마음을 아셨고 그의 마음을 받아주셨으며 그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링컨의 생애는 수많은 슬픔과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링컨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어쩌면 링컨, 그는 고통과 슬픔의 세월로 생애 많은 시간을 허무하게 보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과 끝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링컨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귀하고 큰 그릇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밤늦은 야경에도 백악관에서는 하나님께 향한 겸손하고 간절한 기도의 흐느낌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링컨의 모습을 보았던 그의 부하들은 대통령에게 더욱 충성하며 사랑을 다짐했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아브라함 링컨,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빛나는 보석이었기에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장군같이 나오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오해하지 마실 것은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편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모두 다 부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남겨진 나의 후반전에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모든 것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후반전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이며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후반전을 꿈꿀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 모든 것의 핵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반전을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하셨습니다. 앞둔 후반전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은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누가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며 나를 사랑했습니까? 인생의 그 무엇이 이처럼 이렇게 사랑한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납니다. 나.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이 땅에 있는 나무들, 풀뿌리들이 아니라 이 땅에 채워져 있는 사람들,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랑이 후반전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후반전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후반전을 살아내는 나의 삶 가운데 형제를 사랑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승리한 것입니다. 이게 승리한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의 승리겠습니까? 그 무엇이 이것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으로 섬기며 후반전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섬기며 은혜로 섬기며 필요를 채워주며 섬기며 어쩌면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내어주기까지 형제를 사랑함으로 섬길 때에 후반전이 역전이 되어 승리로 우리의 경기를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본기를 한번 다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막연한 것을 만났을 때에 쓰는 표현 중에 땡땡땡땡 이 표현이 있습니다. 좀 막연할 때요. 이제 두부 말고요. 네 글자인데 두 있지 않습니까? 둘이 차둘이 아닙니다. 둘이 둘이 뭉실하다라는 표현 들어보시지요. 둘이 뭉실하다라는 표현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사실 아십니까? 둘이 뭉실하다는 그 표현은 진짜로 둘이 뭉실한 표현입니다. 무슨 뜻이냐? 사전에 그 말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찾아봤는데 안 나왔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국어학을 전공했고요. 좀 부끄러웠었습니다. 제가 소위 뭐 그런 계통으로는 할 만큼 다 했다는 전인데 심히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두리뭉실하다는 그 말이 진짜로 두리뭉실한 거였습니다. 표준어는 두루뭉술하다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두루뭉술하다니 태어나 듣도 보도 못한 말인데 그게 표준어고요. 두루뭉실하다는 사전에 근처도 나온 것도 없었습니다. 예수 믿을 때도 아니 후반전을 뛰는 선수가 대충 뛰면 골이 들어갑니까? 그게 아르헨티나인데 그게 됩니까? 독일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냥 막 열심히 땀만 흘린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루뭉실 아니 두루뭉술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의 기본기를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 기본기를 다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짧게 다시 정리해보면 사명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은 사명입니다. 사명은 인생을 가리키는 나침반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바 사명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아멘.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요나가 왜 그토록 니느웨에 가지 않으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걸 우리 상황으로 비유한다면요, 일제시대 때 하나님의 음성이 천황이 일본 천황이 병들어 죽어가니까 네가 가서 안수기도해서 병을 고치라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가기 싫었던 겁니다. 요나가 살았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인데 니느웨는 아수르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내 나라가 멸망했는데 이들 때문에 멸망했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그들의 회개에서 구원받는 걸 위해서 가고 싶었겠습니까? 요나가. 그래서 안 가려고 했던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중심을 알았습니다. 내가 가게 되면 그들이 회개해서 살아날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안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들이 살아나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왜? 그들은 나의 원수입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 민족이 죽었고 그들 때문에 우리 민족은 나라를 잃었고 그들 때문에 재산과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고 다 잃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겠다고 날 보고 가라고 하시니 요나가 가기 싫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림에 있어서는 적군도 아군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차원 높은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악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악한 자의 죽음도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뜻은 사람이 그렇게 죽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말 중심의 본뜻은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나의 고통과 요나의 싫어함을 알지만 그럼에도 요나를 보내서 그들을 살리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고 하나님의 간절한 원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2002만 세계의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말미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모든 민족을 모든 민족을 그리고 끝날까지 나와 함께 주시겠다. 제자를 삼으려면 제자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자가 되지 않는데 제자가 삼아지겠습니까? 내가 불량품인데 내 밑에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후반전을 살아갈 때에 주님 내가 정말 멋진 작품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치셔서 나의 마음과 몸을 치셔서 정금같이 단련시켜 주셔서 하나님 멋지게 쓰시는 작품 되기 원합니다. 아니 내가 작품이 돼야 그들을 살리지 않습니까? 불량품은 또 다른 불량품을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유사품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지 않으시면 배탈도 나시고 머리도 뭐 벗겨지기도 하시고 난리가 납니다. 이제 그냥 뿌린다고 될 일이 아니라 알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후반전, 그게 바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경기를 이긴 것입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참 우습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그리스도인 같은데 목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요. 진짜 백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진짜 백의 그리스도인은 나의 삶이 예수님과 나 사이에 경계막이 사라져서 얼찌 모르 아 이게 예수인가 사람인가 예수인가 사람인가 착각할 만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 보니 예수 같고 요래 보니 사람 같네 라고 하면서 헷갈리게 살아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사람 맞네 가 아니고요 요래 보면 사람이요 요래 보면 예수님 같은데 이렇게 살아가셔야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어렵지요. 그런 말씀 드리니까요.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은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어쩌면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사역, 일의 목표는 재생산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당신이 살아나고 당신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끊임없이 재생산. 왜 재생산 사역자가 되어야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으면 살아있기 때문에 세포가 자꾸 분열되면 뭐 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아무리 건재하고 튼튼한 사람도 죽으면 그냥 끝인 겁니다. 그 순간으로. 그러나 아무리 키나 작은 꼬마의 아이랄지라도 살아있다면 끊임없이 세포가 분열하고 재생산을 통해서 훤칠한 키의 사람으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우리가 재생산을 해야 되냐면 이유는 딱 하나. 우리는 영혼이 예수 만나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값어치로 재생산이 일어나야 합니다. 엔진!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이 비싼 엔진은 두날개 양육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엔진에 들이부어야 되는 연료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지하심으로 살아가는 나의 전생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나의 전생애가 바로 연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엔진도 받았겠다 이게 굴러가는 것입니다. 수레바퀴의 삶 엔진에 연료를 들이부었다면 바퀴는 앞으로 계속 굴러가는 것입니다. 중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말씀, 기도, 예배, 섬김, 증거, 교제하는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삶. 날마다 그것이 되어질 때에 이 단단한 기본기가 후반전의 승리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프타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디 하프타임은 길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쉬면서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후반전을 시작했습니다. 후반전 시작했는데 선수가 안 나오면 이게 우스워집니다. 곤란해지죠. 또 한 번 또 곤란해지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쉬시고 정확한 작전으로 후반전을 임하실 때에 두루뭉실이 아닌 정확하게 후반전을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이 후반전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신중의 신이시며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그 중심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후반전을 지나시면서 힘든 순간이 다가오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곤란한 호박벌도 난다.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곤란한 호박벌도 난다. 그러면 우리도 날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안에 호흡을 날아가시는 후반전을 멋지게 시작하시겠습니다. 그 곤란한 호박벌도 날아간다면 나도 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있는 나에게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하면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이 후반전을 감사함으로 시작해서 예수 의지하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허벅벌이 날았다면 우리도 나를 역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허벅벌이 날았다면 우리도 나를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